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날들, 모든 날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3장 1절부터 3절에는 첫 번째로 안식일이 그런 날입니다. 예,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라고 하시는 날이며 하나님께서 창조의 날, 우리가 이미 알지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 마지막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고 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안식을 따라 우리도 쉬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 함께 모여야 되는 날입니다. 성회로 함께 모이는 날들로 기록되는 날입니다. 또한 4절부터 8절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유월절은 언제냐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했을 때 첫째 달의 나흔날이라고 이야기 열나흘날로 이야기합니다. 열나흘날이니까 첫째 달의 며칠이냐면 14일. 예,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달 열다섯 날, 유월절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면을 먹어야 되는 날이에요. 예, 유월절 날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무교절 날은 예, 그냥 무교병이라는 것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예, 빵을 먹어야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날도 노동하지 말고 첫날과 마지막 일회째 되는 날 무교절에 첫날과 마지막 일주일째가 되는 날에는 일하지 말고 뭐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화제로 모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고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는 날들을 정해주고 계세요. 그게 어떤 날이냐면 첫 번째로 언제였어요? 안식일 날들. 네, 매주 안식일 날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그리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절기들은 창조의 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엿새 날까지를 일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고 쉬셨다 그래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쉬셔야 됐습니까? 하나님은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알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요? 예,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안식일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도록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쉼이 필요한 건 우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쉬지 않고 일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안식일을 잃어버리면 일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들.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들은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일과 이 유월절 무교절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날들입니다. 이 안식일 날은 내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면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것 같고 내가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되냐면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날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그것을 먹지 말고 그것을 먹으면 타락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인간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들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며 안식일 오늘로 보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깨달으라는 축복이 여호와의 절기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유월절과 무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아멘. 예, 그것들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날들이 여호와의 절기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을 3절에도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이라고 5절과 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이 날들은 하나님의 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구별하는 이유는 그날은 여러분 다른 것 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날 구원하시고 날 창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예배해야 되는 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절기들을 기억하며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쉬지만 진정한 안식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이 땅에 숨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 하죠. 우리가 일하면서 일할 때에 한번 진짜 너무너무 피곤해서 하루 정도 진짜 일 안 하고 정말 푹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떠다 보면 하루 쉬는 날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바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완전한 안식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결국 우리의 삶에 안식할 날들이 다가옵니다. 일을 멈출 때가 반드시 다가와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건 없어요. 엄마로서의 일도 멈출 날이 있습니다. 아내로서의 일도 멈출 날이 있어요. 성도로서의 일도 멈출 날이 있어요. 목회자도 이 일들을 다 멈출 때가 있습니다. 매사에 이제 안식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너무 아는 것 같지만 안식일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정해진 절기가 없으면 그런 것들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일시적인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처럼 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 영원한 나라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교 집회를 갔다가 박원 목사님 같이 이제 집회 인도하시느라고 같이 뵀는데 저희가 무슨 얘기만 하면 박원 목사님 계속 그런 얘기예요. 그게 행복한 거야. 그걸 즐겨. 목회하다가 힘든 얘기하면 그래도 그게 행복한 거야. 그거 즐겨. 애들 데려다주고 애들 때문에 막 힘들다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하면은 그것도 그때가 행복한 거야. 즐겨. 애들 데려다주고 애들 해주고. 나는 그게 너무너무 지금 그리워. 목회가 이제 끝나고 은퇴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그리워.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애들 뭐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살아갔던 때가 너무너무 그리워.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다 시집가고 그때 그걸 왜 못 누렸는지 모르겠어. 막 계속 그런 얘기 하시는 거야. 교인들이 뭐 속삭이는 거 그것도 행복한 거야. 누려. 우리는 목사님 막 은퇴하셨다고 너무 그런 말만 하지 마세요. 근데 지나 보면 여러분 그게 맞는 거야. 우리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한 쉼에 들어가면 오늘 하루를 또 그리워하게 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무심코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오늘을 얻지 못해서 어저께 하루를 마감한 사람에게 그토록 그리워했던 내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참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걸 알면 또 일을 감사하면서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뭐 미워할 것들 너무 붙잡고 살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정말로 이 땅을 떠나간다고 생각하면 용서 못했던 사람 만난다면 용서하겠죠. 내가 좀 미안했던 사람 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겠죠. 감사한 사람 있으면 감사하다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비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일시적인 안식의 날들을 허락하신 그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에서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맛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안식일이고 성회들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지만 정리하면, 여러분,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 특별히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꼭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다 여호와의 날들이고 이 날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화제로 예배하라 라는 것들을 강조하시며, 이 날들은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고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주일이 우리를 지키시는 날인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이 절기들을 꼭 지키고 그날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꼭 예배해야 됐던,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었어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목회자가, 제가 막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이렇게 막 주일 예배 빠졌다고 뭐라고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하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주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날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날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표식이고, 날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주시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들을 멈추면서 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또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창조와 구원과 마지막 날 안식에 대한 복음의 비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날인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이 날들을 내 평생 귀하게 지켜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몸이 아프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갈 날들이 다가오시고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들을 그렇게 그리워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가서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 그날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것들을 때로는 너무 누리고 있을 때는 당연한 것처럼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잃어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주일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들이 그런 날들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면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하나님,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날은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날들로 구별하게, 따로 구분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내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이런 귀한 날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